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또 지금 시간은 하루 중 제일 추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창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음악, FM영화음악이 오늘 여러분의 날러가 되어드립니다. 엠마누엘 부인 2편의 주제곡 라무르 데메르 연인들의 사랑 실비아 크리스텔과 프랜시스 레이가 함께 불러줬습니다. 우린 참 많은 영화를 보고 또 영화 속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과 똑같을까 하고 느껴지는 대사나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화면 가득히 흐르는 선율 위에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주인공. 이처럼 영상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 돼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요. 빌보드지가 선정한 영화 속의 노래 베스트 100곡, 말하자면 Song in the Movies 100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Song in the Movies 100곡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빌보드지가 선정한 거니까 당연히 빌보드 차트가 시작된 1955년 이후의 노래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화를 위해서 작곡됐거나 녹음된 노래 중에서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또 비록 이전에 발표된 곡이라도요. 어떤 특정 영화를 위해서 다시 편곡돼서 불려졌다면 그런 노래는 선정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영화 라밤바를 위해서 로스 로브스가 부른 리츠 발렌스의 라밤바 같은 노래가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로스 로보스의 라밤바는 Song in the Movies 100곡 중에서 50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이 노래 어떤 영화에 삽입된 곡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Song in the Movies 100곡 중에 1위 곡, 그룹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였습니다. 제가 워낙 춤의 젬병이라서 그런지 존 트라볼타의 춤솜씨에 넋을 잃었었어요. 토요일 밤의 열기. 1978년작이어서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유행하던 디스코 리듬을 영화 속에 과감히 등장시켜서 댄스무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하죠. 600명의 후보 가운데서 발탁됐다는 존 트라볼타. 그는 그 격렬한 춤으로 단숨에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었습니다. 70년대 중반과 후반을 통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국의 3인조 그룹이죠. 비지스가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을 제작했었는데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영화에 삽입된 곡 중에서 방금 들으신 노래를 포함해서 Stayin' Alive, Night Fever 등 무려 3곡이나 당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3곡은 그들의 3대 히트작이기도 합니다. 또 Stayin' Alive, Night Fever 이 두 노래는 빌보드지가 선정한 Song in the Movies 10위, 11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곡, 2위 곡 소개하기 전에 먼저 들어볼게요. Thank you. Song in the Movies 100곡 중에서 12위와 11위를 차지한 비지스의 Stayin' Alive, Night Fever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2위를 차지한 노래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1957년작이죠. 조셉 페브니 감독이 만들었던 태미와 독신자. 이 영화의 주제가 태미입니다. 영화는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한 한 파일로트, 레슬리 닐슨, 최근에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로 노익장을 과시한 배우죠. 이 레슬리 닐슨과 그를 치료해주던 시골 병원의 간호사 데비 레이놀즈 간의 싹튼 사랑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태미는 57년 7월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5주간 연속 1위를 차지했죠. 영화 속에서 간호원 역을 맡았던 데비 레이놀즈가 직접 불렀습니다. 태미. 영화 태미와 독신자에서 들려드린 곡 태미, 데비 레이놀즈의 노래였어요. 16살인 제드 브룩실즈와 17살인 데이비드 마틴 휴이드, 이 두 사람은 가족끼리의 주말 파티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아주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이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제드를 만나려다 데이비드는 오히려 큰 불을 지르게 되고 그는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르지요.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스토리, 이런 영화와 함께 애정영화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영화죠.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개봉 당시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1981년 프랑코 제페넬리 감독의 청춘영화입니다. 특히 개봉 때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미성년인 어린 학생들의 성개방 풍조,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부모들. 영화를 본 우리 어른들께서는 혀를 끌끌 차기도 했었죠.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이 영화를 비디오로 봤었는데요. 참 충격적인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펼쳐가던 두 사람의 애정.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열정에 마침내 굴복하고야 마는 소녀의 순결한 사랑. 그 위에 흐르던 노래죠. 세계적인 팝가수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끝없는 사랑. 마이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And You mean the world to me. 여러분 Unforgettable이라는 노래 아시죠? 나탈리 콜이 아버지 네킹 콜의 생전 노래와 자신의 노래를 믹스해서 아주 절묘한 그런 조화를 이룬 노래인데요. 이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도 그런 곡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다이애나 로스랑 라이오넬 리치는 함께 부른 것이 아니라요. 각각 따로 불러서 그것을 믹스한 것이랍니다. Song in the Movies 100곡 중에 3위를 차지한 이 노래는 당시 천만 장의 싱글 판매 실적을 올렸고 또 81년 7월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9주간 1위를 지켰습니다. 현재 미국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죠. 톰 크루즈가 단역이지만 이 영화로 처음 스크린에 데뷔했었습니다. Song in the Movies 3위곡 Endless Love였습니다. Elvis Presley, 그를 어떻게 얘기해야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될까요? 사실 저는 아주 꼬마일 때 TV 화면을 통해서 그의 노래와 연주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엔 남진 씨가 아주 유명할 텐데요. 전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친절해 보이기도 하는 남진 씨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팝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였죠. 엘비스는 흑인의 리듬앤 브루스를 락앤롤에 접목시킨 장본인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다소 섹시하기까지한 목소리로 그 중얼거리는 리듬앤 브루스. 그 매력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면서 5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엘비스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1956년부터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물론 그의 폭발적인 인기와 노래를 빌려서 제작된 영화들이죠. 이 작품들은 작품성엔 상관없이 흥행엔 일단 성공합니다. 주옥 같은 그의 노래들이 엘비스의 연기와 함께 펼쳐지니까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Song in the Movies 100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엘비스 노래가 10위권 안에 무려 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선 듣겠습니다. 영화 Jailhouse Rock의 주제곡 Elvis Presley의 노래입니다. I don't wanna be tiger. Sign this place rough. I don't wanna be a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But it's gonna be your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ve me naked. Well, oh, let me be. Oh, let it be. Baby, baby, let me be around you every night. Run your face through my hair and cover me real tight.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baby. I don't want to be a tiger. It's time to play too rough. I don't want to be a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Is your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ve me anywhere. Oh, let me be. Oh, let it be. Oh, teddy bear. Oh, let me be. Oh, let it be. Your teddy bear. Jail House Rock의 주제곡 그리고 Loving You 중에서 테디베어, 아기 곰인형 계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영화 Jail House Rock 그리고 Loving You 모두 57년에 발표된 작품이죠. 이 두 영화 모두 무명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명한 록 가수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Jail House Rock은 엘비스가 교도소에서 기타를 배워서 출감 후에는 유명한 록 가수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Loving You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엘비스의 재능이 다른 선배 음악가의 눈에 띄어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그의 노래는 당시 발표되자마자 모두 대히트를 쳤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 데뷔작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노래 한 곡 더 듣죠. Song in the Movies 100곡 중에서 순위로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Love Me Tender 중에서 듣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아메리칸 드림을 한 무명 복서의 투혼에 심어놔 성공한 작품이었죠. 실베스타 스텔론의 로키 시리즈. 현재 5편까지 제작된 영화 로키는 사실 영화 속의 로키처럼 많은 사람들을 무명에서 유명 스타로 바꿔놓은 작품이죠. 실베스타 스텔론 자신은 물론이고요. 세 편의 주제가를 부른 그룹 서바이버 역시 이 영화를 잊지 못할 겁니다. 이 그룹이 로키 3의 주제가를 부르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당시 무명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룹 서바이버는 자신들의 그룹명처럼 여전히 살아남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 무참히 부서진 자동차 밑에서 PR 사진을 찍지요. 그런데 이 사진을 우연히 실베스타 스텔론이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로키 3의 주제곡을 부른 그 로큰롤 밴드를 찾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얼마 후에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Eye of the Tiger라는 명곡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동안의 계속된 승리로 교만에 빠져있던 로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로키는 자신을 비웃던 상대에게 어이없이 KO패를 당하죠. 다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로키. 그에게 동반자가 되어준 노래, 바로 Eye of the Tiger입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 6주 동안 각종 차트를 석권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듣습니다. 로키 3의 주제가 Eye of the Tiger. Song in the Movies 6위 곡이었죠. 영화 로키 3편의 Eye of the Tiger, 그룹 서바이버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7위 곡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다시 방영했었죠. 제니퍼 빌즈의 댄스 무비 플래시 댄스에 삽입된 노래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입니다. Nothing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갈색 피부의 매력적인 외모의 배우이자 가수죠. 아이린 카라. 그녀는 이 노래로 198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여성 팝 보컬리스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음악의 거장이죠. 조지 무르드가 직접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영화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 Song in the Movie 7위 곡이었습니다. 이제 한 편의 영화와 노래가 남았네요. 역시 조지 모로더가 음악을 맡았던 작품이죠. 아메리칸 지골로, G-I-G-O-L-O. 이 지골로는 여자에게 얹혀 사는 남자 혹은 제비족이란 뜻인데요. 주인공이 제비족이라는 인물 설정 때문에 제작 후 5년이나 지난 후에 수입된 영화였었죠. 또 제목을 아메리칸 플레이보이로 바꿨었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고급 지골로로 등장해서 그의 성적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게 됐었습니다. 이 작품에 흐르는 주제가 그룹 블론디가 불렀죠. Call Me 듣겠습니다. 많은 남성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 리드 싱어죠. 데보라 해리가 이끄는 6인조 혼성그룹 블론디의 콜미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송 인 더 무비 100곡 중에서 1위에서 11위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이어서 또 영화음악의 명곡들 빌보드 차트에서 뽑아서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FM 영화음악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